흐려지는 시간에 조각들을 모으고 있어. 그저 스쳐가는 노트에 여백에 적어 정답은 언제쯤일까 어렴풋한 작은 감정에게 살 하나 또 보자 또 보자 밤에 피는 온도로 불 켜질 때까지 호흡 하나 살아가 살아가 다정한 날들 곁에서 울지 않도록 아 울지 않도록 조그만 말들이 콕콕 찔러왔어 끝이 없긴 하지만 그걸 잊은 척하기도 해 지쳤어 밤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투성이야 산뜻하게 있고 앞을 보라니 그딴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안아줘